바라본 네 모습은 다가갈 수 없을 듯 눈부셔. 너처럼 되고 싶던 내 맘이 너로 가득 채워져 물들어. 점점 더 태양에 다가서려 다 버린 날갯짓 속에 초라한 내 모습 끝에 겨우 알게 됐네. New days of my life. Bye bye bye my life. Bye bye bye 나를 봐줘 이제 all my life. Bye bye bye my life. Always, always, all my life.